오늘 이 시간에는 영화음악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금별로 수놓아갈 벙무의 나날이요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인민의 병사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뇨병사의 이용예 노래 부르자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바라노라 저구가. 언제나 밝게 이상으로 융화음악 몇 곡을 보내드렸습니다.